이 시간에는 너리의 묵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조선의 모습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환희. 저는 없고 살리라. 사랑으로 가득 찬 그냥 너의 손도 밝은 내일을 보내. 새순슬로 꽃피는 그 이야기 끝없는 희망을 주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세상의 부름 없소라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